네, 안녕하세요. 창모입니다. 잘 지내셨죠? 이제 딩고와 함께 제가 이제 킬링 버스를 시작할 건데 마지막에 저희 신곡도 미발표 신곡도 들어가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바로 가죠. Gang. Yeah. Dingo Gang. Don't call me. Yeah. Yeah, 알다시피 내 신은 리 그거 멀리 보면 늪 그거 멀리 보면 시 그거 멀리 보면 도 그거 멀리 보면 나라 걸음 멀리 보면 원 숨숨숨 특별시를 향해 숨 작은 나라 작은 도 작은 대로 위에 포 현재 승력은 150 입에 물은 채로 보임 다시 연락하고 싶지 않은 연애 묻자 모임 몇 년 전에 나면 먼저 내가 보냈겠지 모임 사랑은 원해 왜 하면 원해 위열 이래 놓고 시지 처리 안에 설렘 이 동네는 약간의 비열함에 통해 그래서 힘들어 난 그저 지열함에 통해 여기까지 온 놈 바라던 돈 드림 갖고 맞춰봐 오참 동화 마냥 이쁜 그런 결말 허리 끝이라게 내가 존 나오를 와코터로 숨지가 해요 포르쉐를 샀어 물론 일시분 내 친구 차는 마지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도 살래 못 죽여 넌 나를 죽이는 건 말해 Setmate Orange 오 나를 불러라 Setmate Orange Setmate Orange 오 나를 불러라 Setmate Orange 예 25 샀어 일세부 같이 내놓으면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도 살래 못 죽여 넌 나를 죽이는 건 Setmate Orange 오 나를 불러라 Setmate Orange Setmate Orange 오 나를 불러라 Setmate Orange Setmate Orange Gang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갈 거야? 난 돈을 벌 거야 Yeah Shout out to 효은이야 형 가세요 Alright Yeah 나의 수비 안에는 Bad Jack Bad Jack Bad 여자보다 Better Man Outfits are made 마다 새로워 미래처럼 부자는 괴로워 I am Rack Rack Rack Rack Rack 신이 태원 창문은 건데 형 강남 애쉬 아무 데나 와 누나들이 좋대 배채배채배채배채 천원배 만원배 사인배 잠인배 마오배 파운배 옌배 유럽배 배채배채배채배채 천원배 만원배 사인배 잠인배 마오배 파운배 옌배 유럽배 너 가봤니? 안 가봤어도 난 환전하지 다 사봤지 그래서 난 돈으로 돈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 리미티 에디션 미련 없다 무슨 you gang 건물을 회사 건물을 먹고 넌 다이소에서 뛰는 두터운 band Bishin gang Underground rockstar hitman Soul man 야근 보법에 난 이렇게만 해 Set belly Porsche 다 보니 역경 차가장 Set AP 뭘 사도 내 손에만 키스가 나 최근 벌써 여자 많이 봤지 그녀를 이제 향해 누려봐 나이키 수준 추리닝을 입고 가지 안 써도 신발 매일이 새로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굴 보든 밥사 돈은 프라도야 들어와 자랑 따위 없는 내 벌 근데 그치 새끼들은 괴로워 수비 안에는 배채배채배 여자보다 페로몬 아웃핏은 매일마다 새로워 미녀처럼 보자는 괴로워 I am rap rap rap rap rap 핵심이 태원 창문은 건데 형 강남 애쉬 아무 데나 와 누나들이 좋대 배채배채배채 천원배 만원배 사인배 잠인배 마오배 파운배 옌배 유럽배 배채배채배채배채 천원배 만원배 사인배 잠인배 마오배 파운배 옌배 유럽배 gang yeah ill again shout out to Pony yeah it's my motherfucker 아니구나 yeah gang what dingo 장모 yeah It's my motherfucking prime time Yeah, 이 랩 게임 누가 왕자 huh? 아마 너 떠올리겠지 나 fly Yeah, 그대 왕자 많아 하지만 나는 방어 star star See my karma hot watch Yeah, 나 쏴한 손에 쥐고 브라 크라 Man, motherfucker I'm so wild by the you and movie hot eye 봐도 사람들이 내 출신을 다 알잖아 널더쉽히 내 출신을 리 현재 적은 시 진주 가빠 트윗 누더 큰기 빨리 수찬 트윗 Thank you my 형님 돈 벌어 25 버리고 자래 난 마치 우리 이미 느꼈어 나 최근에 난 너무나 착하게 지냈지 거리 내놓으라 몇 년 전 기억하니 그때 존나게 부르던 창모 사람들네 But I'm still the fucking savage 돈에 이 시발로만 난 공이 나냐 입 돌리면 페이 시발로만 돈에 투하자 Shit (웃음) 아 이거 한 번에 끝내기 싫다 졸라 재밌네 여전히 너를 보면 잠들은 너를 보면 우리 첫 만남이 생각나 그대 여전히 아름다워 여전히 너를 보면 잠들은 너를 보 그냥 계속 갈게요 yeah. 기억나니 우리 첫 만남을 그때 난 매일 봤잖아 널 보러 네가 일하는 곳에 그때 난 매일 흘겨봤잖아 널 그때 애난해 숨 이런 일들에 너무 서툰 놈 허나 지금 날 알잖아 아름다운 너를 이 세상의 여왕으로 즐기 싫을 테야 약속해 사랑스러운 내 wife 넌 나를 비춰주는 해야 너 때문에 필요 없어 밝은 spotlight Hold up 우리가 어려도 우리가 젊어도 우리 사랑은 깊어 이 길을 걸어줘 평생 내 이름은 난 편으로 적어줘 요리를 못해도 오늘만을 잡고서 먹어줘 우리 황혼은 멀었어 젊은 사랑을 나누자 새끼 손가락 걸어줘 동네 친구들이 우릴 너무 축복해 느리게 걷는 나이도 우리 닉네임 날 시간은 멱살을 쥔 채 느리게 가라 해 우리 젊은들을 위해 잠들은 너를 보면 우리 첫 만남이 생각나 그대 여전히 아름다워 여전히 너를 보면 잠들은 너를 보면 우리 첫 만남이 생각나 그대 여전히 사랑스러워 I always love you My lady I always love you I always love you I always love you I always love you 그랬다면 어땠을까 서울시의 부잣집 자식 해외 음대 졸업한 까만 연미 보기 남자 트랩처럼 익숙한 왈채 멜리 락처럼 여기는 발레 사랑스런 그녀를 뒤로 한 채 성공만을 쫓진 않았겠지 유명 클럽에서 우린 취한 채 많이 닮았어 애적의 그녀 우리 위친 클럽 우린 안 그랬어 Pay you wanna fuck no not wanna love 영화 속의 클럽 망한 놈에서 Pay you wanna fuck no not wanna love 영화 속의 클럽 망한 놈에서 One more roll 수건 좀 주세요 Fuck One more roller, yeah. One more roller, one more, one more, one more roller.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볼 걸 캘리버스에서. One more girl, one more party. 진짜 땀이 개나네. I want more, one more, one more roller. One more roller, one more, one more, one more roller. One more roller, one more girl, one more party. One more money. I want more, one more, one more roller. One more roller. I want more, one more, one more roller. Yeah, 장모는 돈 벌어 맨날 새 신발 신고 걸어 For ambition boys, make some noise 내 인기 가요 불러라 넣고 콘 올금 오금 액세서리 마치 범블빔 올라 넌 그 스타킹 다리 마치 성수대 교회 밴스 교회에 가득 조만한 서클럽에 소공기는 텁텁해 반응하듯 또 때는 퍼퍼패스 홍대 힙합 fuck your trend 요즘만 다잖아 독소랭 바가지 머리 랩 forget it sure 한대 잘은 없대 내 올스쿨 팬 상관은 내 여자들만 좋으면 돼 난 고초들의 적기 달로 마포가 널 춤할 때 내 돈 넣을래 외로 워정 늘어커서 말로 마포가 아니 우리 free ambition boys in the hood 내게 손대지 마 오늘 큰 목걸이만 해도 600이라고 해시는 오빠 범벅 겨우는 거 쇼핑의 굿 난 버거킹 토핑을 다 추가해요 One more rolly 땀 닦게 수건 좀 Don't call me, don't call me Don't call me, don't call me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미워할 수가 없는 pretty rap game 속독에 빠뜨리기도 해 사람 구실도 하게 1년 전 바자수 수평 the pain 1년 후 취직 돈 벌어 들어 총 모양 예 모습 보는 survive mixtape 이젠 내 위치해 돈 벌어 돈만 먹어 관리 때문에 픽스테이 허나 여전히 내 귀 밑에 감실지어 펴신 덕수 새끼 yeah, I'm still me oh, 아홉 마디 때 6개월 전 내가 한 몰 out of flow 그건 녹음 전 컨택 다리 가마로 한 컵 먹고 샹 주머니에 단 하나도 안 보이는 500원이 기억이 나 이제 다른 나라로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순식간 에어가 달라져 홍대 포센 팝대 easily 한숨 쉬지지 모두 왔네 허무함 소위성적이야 그러니 나한테 아니 아니 수건 좀 달라니까 yeah. 이렇게 달려왔어 땀을 흘리면서 결국에는 내 동네로 돌아오기 위해 독서에 있는 너 잘 지내니? 베이비 내가 네 놈이었다면 그렇진 않지만 우린 마시러 갔을 거야 턱수 엘리팝 이 너무 환영했을 거야 동네 새끼들이 네 옆에 있는 거야 고소까지 먹을 프린스 돈버러 있어 널 사줄 충분한 사인세이 허나 널 가진 놈은 가장 친한 나의 애요 작은 동네에서 그런 감정은 다 푸시돼 셔플을 주며 얻고 파노라는 부스캔 맘 너의 가슴 이런 솔직한 나의 맘 네가 자연사일 때까지도 모를 걸 노래 나의 알고 링톤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내놈 빈정 내 놈을 배신하지 않아 우정을 지켜 질렀다 그건 확신해 난 놈들뿐인 날 맹세 대화 난 그런 살고 있어 좀 이따 새끼들과 다른 멋진 차이점인 걸 내 좌우면 stay fly like 364 yeah 멋지는 미야 huh? stay fly like 364 허나 갈피라는 것은 난 너린 미야 oh I want you mine 허나 you can 날아가로 make it 머문다 너를 떠올린다 내 꿈 And so you calling me baby oh fuck I want you mine 허나 you can 날아가로 make it right 너를 떠올린다 내 꿈 And so you calling me baby 나 널 지워야 해 그래 나 널 지워야 해 우린 달라야만 해 마치 베이폴로 덕소 연대 아반떼 압구정의 원로 허나 우린 어울려 피아노와 첼로 H.O.T.와 90s 보드카와 젤로 허나 반대돼야 해 마치 남과 북한 우리 둘이 붙음 몰려오지 풍판을 보자마자 피는 내 심장을 주파노 능금지대 스테로이 내 네 놈이라면 멋진 애로 에 맞춰 너랑 아니 안 돼 이런 말 Yeah, 너와 미국으로 도피해 너와 결혼해 네 성을 구름한테까 그러려 없이 같이 금방 상도했어 이런 날 용서해 사랑이라는 것 앞에서 도는 패 내 심장 안에 이건 어벤져스보다 세 아이언맨의 공 일식 백천만 억해도 damn they lose 난 네 남자가 더 중요해 baby 우린 돼야 하지 멋진 스쿼드 마치 ASAP 야 과가 여기서 다 풀어놓고 끝내자 Yeah I like your girl I got a fucking problem oh. I want you mine 허나 you can 나를 가로 make it 머문다 너를 떠올린다 내 꿈 And so you calling me baby oh fuck I want you mine 허나 you can 나를 가로 make it 머문다 너를 떠올린다 내 꿈 And so you calling me baby 나 널 지워야 해 그래 나 널 지워야 해 턱소 다음 곡은 이제 저희 6월 28일 앰비션 뮤직 딩고와 함께하는 신곡입니다 아직 훅이나 뭐가 아무것도 안 정해졌어요 궁금하죠? 갱갱 yeah. Baby don't call me a worry Come and roll it yeah. 난 지금 flex Flex 알잖아 내 클래스 Alright alright 아무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창모였습니다 Bye